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빌라도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공화당 안으로 들어가 온 부대를 그분께로 모으고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입히더라. 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분의 오른손에 쥐어주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조롱하며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 긴 옷을 벗기고 도로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네.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또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적셔지며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그 사랑에 나를 내어드리는 주님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지체들과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한국교회가 고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네. 네. 아, 알고 계셨어요? 네. 오늘은 한국교회가 고난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절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죠. 네, 그냥 뭐 그냥 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절기들의 의미가 주일 안에 다 담겨져 주일 안에 모든 절기들의 의미가 이미 주일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약교회는 뭔가 절기들과 명절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일을 정말 거룩하고 복되게 주일을 정말 구별하여서 복되게 지내는 그런 것이 신약교회의 정통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많은 절기들이 그저 어떤 헌금을 모으는 날처럼 되어버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냥 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면 그 절기들마다 이렇게 헌금을 내라고 하는 건 되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절기들마다 이렇게 따로 뭐 부활절이라고 부활절 감사헌금 내고 성탄절이라고 성탄절 감사헌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어느 때부터 한국교회에서 이게 되고 있는지 정확한 이해는 저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악하고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한국교회도 이제 점점 거기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되게 재정이 엄청난가 봐요. 그런 절기 때마다 들어오는 재정이 되게 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그걸 안 하면 재정이 확 없어지니까 쉽게 없애지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튼 그런 건 바르지 않은 거다라는 이해를 좀 갖고는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교육적 목적으로 이 절기들을 활용하는 것은 되게 좋다,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집중하지 못했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여하튼 절기라는 것은 중요한 사건들을 두고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어떤 필요들은 되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이라고 정해진 이날에 우리가 함께 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작년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IBP에서 나온 좀 두꺼운 책이죠. 되게 훌륭하고 좋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제목 그리스도의 고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네. 기독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에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다.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붙잡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보려고 할 때 십자가의 어떤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십자가의 실제 사건 그 자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인간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뭐 어려운 말이죠. 예, 뭐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죄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으로 십자가를 표현하거나, 뭐 오직 그의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신 제한된 속죄다, 보편 속죄가 아니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 피를 흘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좀 더 어렵게는 십자가 사건에서 뭔가 신성과 인성 사이의 어떤 속성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신학적 교리적 이야기들을 막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교리를 밝히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는 그저 자기 멋대로 해석된 그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그런 감동 깊은 이야기 정도로 전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그 자체에 대한 교리적 의미를 뼈대들로 충분히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의 어떤 역사성과 실제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고 오직 그것의 교리적, 신학적 의미만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의미는 잘 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오는 참된 능력과 경건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 의미의 사건들을 나는 막 진술하고 대단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의 그 역사성과 실제성에 주목하지 못하게 돼버리면 그것은 그냥 마음 없는, 감동 없는 차가운 이야기들이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위대함은 그 사건의 실제성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성이죠. 다른 종교와는 달리 기독교는 역사성이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이것에 대하여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그래요. 석가모니 자체의 어떤 중보적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석가모니를 만들어서 그 가르침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불교에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는 어려움이 없지요. 이슬람의 무함마드도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이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교의 창시자가 그 종교의 가르침의 첫 교사가 된 모든 종교들은 그냥 종교의 창시자는 계시받은 사람이고 그 종교의 그냥 가르침을 전하는 첫 교사라면 그 종교의 첫 창시자가 역사적 인물이 아니어도 그 종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가르침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게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라기보다는 내가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은 뭔가 역사적 사건과 실제를 이뤄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단순한 우리 기독교의 첫 교사요 창시자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려내신, 역사 가운데 그 사건을 이루신 교사가 아니라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거짓말이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냥 가르침이 좋아서 믿어요. 아니, 가르침 좋다라고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 역사적 사건의 실제성이 기독교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나 나오나 뭐 여튼 그런가 봐요. 나왔어요? 아, 나오는 거예요? 네. 뭐 되게 뭐 보고 싶게 만든 것 같긴 하던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거짓 종교가 아닌 참 종교의 교리의 근거는 실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르침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침으로 인간이 구원받았으면 구약 때 구원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근데 가르침으로 안 된다라는 게 구약 역사인 거예요. 인간은 그냥 가르쳐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인간 존재 안에 깊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뭐 약간 중보적 어떤 속죄가 필요했다라면 예수님이 그냥 어떤 남몰래 그냥 죽으시고 어딘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그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누군가운데 계시하셔서 그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실제 사건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의 첫 제자들로 그것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목도한 것을 그들이 그것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심적 가치와 의미들이 변개되거나 바꿔지지 않도록 그것의 의미를 교리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교리가 먼저입니까? 실제 사건이 먼저입니까? 실제 사건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뭔가 교리나 가르침에 주목하다 보면 교리에 천착하게 돼서 실제 사건으로서의 그 사건을 잃어버리고 교리만 붙잡는다 하고 한다면 다른 내용은 가지고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합당한 능력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십자가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사건과 교리가 함께 있어서 교리가 없으면 이건 그냥 사랑 얘기로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허무맹랑한 어떤 이야기들로 자기 마음에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교리도 같이 가야 되고 그러나 이 실제 사건도 같이 가야 이 안에 있는 풍성한 의미와 내용들로 내 것이 되어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능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그리스도의 순환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작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의 시작은 겟세마네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예. 네. 37절, 26장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본문은 이 원어를 충분히 좀 살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알코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시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민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기를 시작하시더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네. 여기 사실 여기서부터 이 슬픔과 이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제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 38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기서 죽다라는 것도 사나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의 결과로서의 그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금 예수님께 부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몹시 슬프고 마가복음에 보면 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금 여기서 부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속을 위한 고난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처음으로 기도로 그 잔을 받기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구속의 피를 흘리기 시작하시는데 그 피는 그의 땀이 피같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 기록으로 지금 구속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분은 어찌나 힘이 드셨는지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퍼서 죽을 것 같은 경험 해보셨습니까? 마음이 슬퍼서 정말 정말 힘들잖아요.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마음이 슬퍼서 죽을 것 같을 때 진짜 힘들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그런 경험 안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매우 슬퍼하셨고 고민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죽을 만큼 그러셨죠. 그때 그분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결론 내리시는 거죠. 아버지, 제가 이 잔 마시겠습니다. 그 잔을 맛보시기 시작하시면서 가하시거든 아버지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세 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제가 이 잔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결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밤이었죠. 그때 이제 밤이었어요. 밤에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넘겨지셔서 그 몽둥이와 몽치와 몽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끝에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 막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횃불 들고 찾아온 이들에게 결박당하고 넘겨져서 끌려가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의 기록은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간 것으로 사건을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사이에 가야바의 장인인 제사장 안나스에게 또 갔다라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가야바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있었나 봐요. 그때 막 해마다 또는 몇 년을 주기로 해서 대제사장을 바꿨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근데 먼저 그 가야바에게 데리고 가기 전에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이전 대제사장이겠죠. 에게 예수님을 먼저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요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요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안나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미 그것을 다 드러내어 놓고 말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옆에 선 관원들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손바닥을 치면서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쳤습니다. 어이없지 않으십니까? 예. 대제사장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얼굴을 맞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이라도 범죄한 채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죽임을 면치 못하는 그 지성소의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손으로 얼굴을 맞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나스는 어이없다는 듯이 아마도 가야바에게 그냥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본격적인 신문이 가야바에게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가 난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말들조차도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해서 뭔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말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모든 악의적이고 살기 가득한 거짓 증언들을 지금 그 한가운데서 홀로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사나운 군중들은 자기 옆에 다 깜깜한 밤에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악의적이고 살기가 가득한 거짓 증언들을 막 내뱉고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 인자가 영광 중에 올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예. 어떠세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자기의 옷을 찢어요. 진짜로 화가 났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옷을 찢었겠습니까? 예. 웃기는 일이고 가소로운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분노하며 옷을 찢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는 이 일이 마치 성소의 휘장을 찢는 일과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던 것처럼 그 순환당하시는 참 대제사장 앞에 거짓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어내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제 참된 대제사장이 왔으니 히브리서 말씀대로 개혁의 때가 왔으니 내가 이제 옛 대제사장의 옷을 찢습니다 라고 하여 인생이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된 대제사장 앞에 자기 옷을 찢으며 당신이 바로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대제사장 앞에 순환당하시는 제사장 앞에 자기가 마치 의로우냐, 자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내가 지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이 옷을 찢는다라고 그런 식으로 옷은 대제사장의 옷은 찢겨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부터 좀 보면 여기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예수님에게 사형이 합당하다고 원고를 내리고서는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나님은 그 침뱉음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치고 하나님은 그저 그냥 그것을 막고 계셨습니다. 그 인간들이 자기에게 예언하라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물으며 조롱하고 하나님은 그 앞에서 잠잠하신 것이죠. 인간의 악함을 더 이상 보고 있는 것도 괴롭고 힘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나쁠 수 있을까? 제가 귀향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싶은데 참아 보지 못하겠어요. 나 이거 못 볼 것 같아서 이렇게 못 볼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이제 보지를 못해서 못 볼 것 같은데 그거보다 어쩌면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악한 것들이 지금 계속 그만 보고 싶은 인간의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서 인간의 악함은 여기서 멈춰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지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사형을 언도했지만 이스라엘은 당시 사형을 행사할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당시 총독 빌라도 본디오의 법정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고 누가 보니 23장 3절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허물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성내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빌라도는 이 사건을 그냥 면밀히 좀 조사해 보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듣자마자 헤롯 권한이구나 헤롯한테 보내면 되겠다 라고 귀찮아하며 그냥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때 우연히도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섭리 가운데 헤롯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끌고 헤롯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분은 힘들고 지쳐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지난밤에 밤새 기도하셨고 지금은 이른 새벽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밤새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다가 결박당하셔서 군중들에게 맞고 조롱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다가 다시 끌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에게로 가시는 겁니다. 이 헤롯은 세례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었습니다. 방탕하고 어리석은 자죠. 예. 그는 예수님을 보니 매우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예. 막 기적을 베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막 조롱하면서 기적을 행하라고 막 이렇게 놀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적을 행하라고 주문하죠. 헤롯은 예수님을 광대처럼 대했습니다. 마치 광대가 그 뭔가 주인을 위하여 뭔가 이렇게 광대짓을 할 것을 원하듯 헤롯은 예수님에게 광대짓을 하라고 기적을 보여보라고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저 단지 유대 일부분의 영주였던 헤롯이 온 우주의 왕을 광대처럼 대하고 있었고 그 온 우주의 왕은 그 모욕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헤롯이 많은 말로 묻고 말했으나 예수님은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헤롯 앞에 예수님은 그냥 말하지 않고 잠잠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잠잠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옆에 있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맹렬히 예수님 막 이러면서 막 비난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욕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헤롯은 흥미를 잃었고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화려한 긴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오셨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의 시기와 질투의 싸움에 하수인 노릇을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놓아주려는 기회를 주면 줄수록 돌아오는 것은 미친 군중의 광기 어린 소란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 명절의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정말 그 산상수훈 같은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시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주시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자기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들 중에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은 죽이라고 하고 자기들의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을 죽인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광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라고 말했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것을 당하겠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피를 당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 채찍질과 십자가형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자들 중에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채찍을 맞으셨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채찍은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나 뼈 조각을 달아놓은 그런 채찍들로 하는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냥 피부를 때리면 피부 위에 자국이 남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때리면 그 살을 찢어내는 그런 채찍이었죠. 예수님은 기둥에 손이 묶인 채로 그 채찍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이렇게 때리는 태형은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채찍을 맞다가 죽는 일이 있었고 혹시 40대보다 더 때렸으면 때린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자기 안전을 위하여 혹시 하나를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40대까지 때릴 수 있었지만 40대를 때리지 않죠.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만약에 41대를 때려서 죽어버렸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39번의 채찍질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쇠 괄고리와 뼈 조각이 있는 이 채찍, 이런 여러 갈래로 있는 채찍을 이렇게 39번을 한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땠겠습니까? 정말 온 몸이 피비린내가 나고 피범벅이 됐을 것입니다. 채찍질로 인하여 그분의 온몸은 이전에는 그분은 특별히 뭔가 물론 피를 맞아서 얼굴에서 피가 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분의 피가 나심은 일부분이었고 적은 어떤 수준이었겠지만 이 채찍질로 인하여 그분은 그냥 핏덩어리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정말 누구 말대로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냥 붉게 물들어버린 그렇게 그냥 피비린내가 그분에게서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을 오늘 좀 함께 이렇게 쭉 나열해 보려고 해요. 네,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뭐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순환을 받으신 부분들이 쭉 있으니까 어디를 본문으로 할까 하다가 이 부분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끌려다니시고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분은 정말 지칠 대로 지쳐서 기진맥진한 상황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맞다가 죽기도 하는 그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상처와 피가 가득했고 그분은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분의 입에서는 그냥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만약에 그분에게 몰려왔어요. 총독의 군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몰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예. 누군가가 와서 이미 마를 대로 말라버린 그분의 입술과 목을 적실 물을 한번 가져다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거 한 잔 드셔 이러고 그냥 동정심이라도 그렇죠? 예. 물 한 모금 예수님께 어떤 인생이 그냥 한번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시 잠깐 예수님께서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앉아 계실 때 군사들이 와서 그냥 뭐 이런 뭔가 그분 앞에서 눈물은 흘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동정의 눈빛이라도 보내며 금방 끝날 거요 힘내슈 라는 어떤 그런 투박한 군인의 말투라도 그냥 그런 말 한마디 던져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 안에 있는 마귀적 사악함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십자가형을 당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은 뭔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이건 십자가형의 기본적인 정식적인 어떤 일어나는 정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쳐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으니까 그런 정규 과정으로 그냥 그 시간들을 보내셔야만 했다라고 쳐봅시다.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시간 동안 사람이 잠깐 개입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 물 한 잔을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동정의 눈빛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때 사람은 뭘 하기 시작했냐며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쳐있는 그분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범벅이 된 그분의 옷을 잔인하게 벗겼습니다. 그들의 연극을 위하여 예수님께 자주색 옷을 억지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고대 근동에 굵은 가시관으로 관을 만드는 열심까지 보이면서 그 관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꾹 눌러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갈대죠. 갈대 지팡이에요. 약간 갈대로 만든 단단한 막대기 지팡이를 쥐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연극을 위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연극으로라도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바로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예.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30절에 보면 그분께 침을 뱉고 그 갈대 지팡이를 뺏어서 그분의 머리를 칩니다. 그렇게 조롱한 뒤 다시 그 자주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분의 옷을 벗기고 입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가는 것이죠. 이 장면은 인간 안에 우리의 마귀적인 사악함이 너무나 잘 묻어납니다. 인간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좀 두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이게 인간의 마귀적 사악함이라는 것이죠. 인간 안에 있는 마귀적 사악함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악함이 그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리는 한 800m쯤 된다라고 합니다. 800m 정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길죠. 성인 사실 그냥 성인이 걸어가기에는 뭐 그렇게 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한 10분, 15분 걸으면 갈만한 길이겠죠. 그러나 지금 상태의 예수님께서 40kg 정도 되는 자신이 죽을 십자가를 지고 평지가 아닌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간다, 800m를 걸어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계속 넘어졌고 어쩔 수 없이 로마 군인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들고 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들고 그 길을 오르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달려서 들림을 받으신 것이죠. 그렇게 한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여태까지 지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한 6시간 정도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님을 보며 머리를 흔들고 조롱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마귀의 유혹 같은 유혹을 계속 던졌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왼편 강도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악독한 저주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의 외적 고난과 사건들에 집중해서 지금 18시간에 걸쳐진 일어난 사건들을 짧게 묘사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십자가를 말할 때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 실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그냥 상상 속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보았고 경험했고 계속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 구주께서 달리신 것을 실제적으로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실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십자가를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 지금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용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실제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안에 기록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주목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나옵니다. 사랑의 능력, 헌신의 능력, 주를 섬김의 능력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안에 정말 그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능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 그 채찍은 그냥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었고 그에겐 실제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주님의 채찍은 그에게 있어서 실제였어요. 그 채찍질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보았죠. 바울이 십자가 채찍에 대해서 말할 때, 요한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들은 단지 교과서에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였고 그들의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십자가를 품읍시다. 거기에 생명과 회복과 능력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걸로 만족하지 맙시다. 십자가의 어떤 신학적 이해를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자신의 것으로 실제화되지 않았다면 너희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3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정말 보고 있기 때문이죠. 묵상하고 실제화하여 십자가의 사건이 그들에게 실제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리와 신학적인 어떤 만족들로 그냥 내가 그 십자가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속고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 그 자체,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고 받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준아, 아들아, 딸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우리 어떡하겠습니까? 예, 주님. 하고 따르는 거죠. 찬양하겠습니다.